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상황 관련 특별보고자가 미국에 편승하여 미얀마 정부를 비난해 나선 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상황 관련 특별보고자가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압박 책동에 발을 맞추어 미얀마의 라카인주에서 살고 있는 로힌지아족들의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미얀마 방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이 로힌지아족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사실과 맞지 않게 혹평하였다. 이것은 지난 11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과할 수 없다느니 미얀마 정부가 유엔 인권리사회의 조사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하며 미얀마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해 나선 것과 때를 같이 한 것으로서 미얀마 정부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 보고자의 이번 발언은 그가 인권 문제에서 공정성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위반하고 인권 옹호에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미국의 책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아도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특정한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일삼는 개별적 나라 인권 상황 관련 특별 보고자 제도라는 것이 백해무익하며 국제인권기구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인권재판관의 호우를 쓰고 자주적인 나라들의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책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리익을 존중하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유엔 인권리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의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며 평화로운 민주주의적 연방제 국가를 건설하려는 미얀마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적극 지지 송원할 것이다.